오빠야, 내 노래 불러주면 안 되나? 그러면 전 잘 웃긴데. 그럴까?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.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아니